8월 8일 월요일. 하나님의 기업은 거룩함에 근거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베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브올과 비스가 산키스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암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브도님까지와 마하나님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국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국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르우벤 지파의 기업. 죄를 근절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 귀족들과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점술가 발람을 죽입니다. 만약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르우벤 지파가 받은 기업은 순식간에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축복받은 땅은 크기나 토질 같은 외적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니라 말씀이 뿌리 내린 거룩한 땅입니다.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연약한 사람이나 조직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각각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통치하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특히 므낫세의 장남 마길의 자손 중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자임에도 바산의 요충지를 할당받습니다. 모든 힘과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함과 부족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며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역할을 전담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나의 묵상.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르우벤과 갓, 므낫세반 지파는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반면 그 땅의 왕들과 거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당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부올의 아들인 점술과 발람의 죽음이 눈에 들어온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을 차지하려 싸울 때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사주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오히려 축복하게 된다. 이후에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함으로써 발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나의 적용. 친한 대학 동기와 SNS를 하다가 감정이 상해 며칠 끙끙거렸다. 상황이 좋지 않은 친구를 생각해 나름대로 조심하던 차인데 내게 더 많은 배려를 요구하는 모습이 얄미웠다.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니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짐을 느낀다.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스라엘과 발람은 운명에 갈린다.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지만 자녀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내 행위가 아니라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내 죄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친구와 다시 소통하라는 마음을 내게 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 오늘 그 친구에게 연락해야겠다. 나의 기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제게 주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모든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무엇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제 기업 되시는 참복을 깨닫도록 저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